얄밉게 떠났니 내 청춘 내 순정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났니 덕어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